나를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눈 모십니다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있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 분